동화 한국어 버전.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어느 마을에 오래된 농가 한 채가 있었어요. 초가집 지붕에는 온갖 식물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 집에는 농사를 짓는 노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매우 가난했죠. 그들은 말 한마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부부는 상인에게 말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곡물이나 옷을 받곤 했죠. 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부부는 무엇이든 받는 것에 행복했죠. 어우, 여보. 우리 집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났어요. 어우, 이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집 창문들은 죄다 녹슬어서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이제 지붕에 큰 구멍이 났으니 창문을 고치지 않아도 햇빛과 바람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겨울이나 비가 올 때는요? 그렇담 돈을 구할 방법을 알아봐야겠군요. 오, 그래! 오늘 장터에 가축시장이 열리잖아요. 거기 우리 말을 팔면 어때요? 꽤나 비싸게 쳐줄 거예요. 아마도 은화 5개 정도? 아니면 7개? 아마도요. 제가 잘 받아와야 할 텐데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은 거려. 노인은 말을 타고 떠났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우유를 파는 농부의 집에 들렀죠. 어이야, 농부! 와, 양이 정말 많네. 네, 그런대로.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군.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은 저기 멋진 말이 있잖아요.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그래? 네가 저 말을 가져서 행복할 것 같으면 우리 서로 바꾸는 게 어때?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당신 말과 내 소를 바꾸자는 건가요? 그래 뭐 어때? 난 저 소를 가지고 싶은걸. 그러죠 그럼. 정말 고마워요. 만족스러운 거래를 마치고 기쁜 노인은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는 입구에 늘어선 긴 줄에 서 있다가 안녕, 해리. 안녕. 도정이 왜 그런 거 자네? 내가 키우던 건강한 소 기억나? 아내가 그 소를 교환해 오라고 했거든. 뭔가 쓸모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이 괜찮겠다 싶었지. 근데 아내는 마음에 안 들어 하더군. 아내가 이 양을 더 나은 거로 다시 바꿔오라지 뭐야. 더 좋은 것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게 다인가? 자네 운이 좋구먼 친구. 난 오는 길에 내 말을 이 소로 교환했거든.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 아내는 양을 더 좋아할 것 같군. 양털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해줄 걸세. 자네 양을 이 소와 교환하지 않겠나? 소를 양이랑? 정말 괜찮겠어?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거래는 성사됐어요. 노인은 자신의 아내가 양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했죠. 해리 말이 맞아. 양보다 나은 건 없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사과 한 다스를 달라고 한 것뿐이잖아. 언제부터 거의 알 세 개라도 못 사게 된 거야? 꽝. 부인, 괜찮으신가요? 세상에나, 오늘 나한테 다들 왜 이러는 거죠? 아침에는 까마귀가 깍깍 울어대고, 조금 뒤에는 소가 음메음메 울고, 그리고는 말이 달그락달그락 뛰어다니고, 나중엔 거위가 꽥꽥대더니 이제는 노인까지 소리를 지르네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소리 지른 건 아닙니다. 잠깐, 제가 소리를 질렀나요? 아니, 제 말은 너무 아름다우신 여성분이 계시길래 그러니까 왜 소리를 지르겠어요? 마냥 그랬다면 사과합니다.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말해주실래요? 내 거위가 오늘 알을 세 개 낳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보다 많은 거죠. 하나, 둘, 세 개 나요. 그 대가로 내가 원한 건 고작 사과 한 다스였어요. 근데 그거론 부족하다지 뭐예요? 언제부터 거의 알 세 개로는 부족했단 거죠? 이거 오늘 알을 세 개 낳았다고요? 그거 대단하네요. 그거 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행복하겠어요. 그렇고 말고요. 알죠. 더 이상 당신과 여기에 이렇게 서서 할 얘긴 없군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 이 양을 가지면 행복하겠어요. 내가 이 양을 그 거위랑 바꿔줄 수 있는데요. 양이랑요? 거위랑요? 그만해요.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따위 농담 따먹게 할 기분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절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그 거위를 보면 좋아할 거예요. 제발요.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좀 이상한 거래지만 좋아요. 거위를 원하신다면 그 양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드리도록 하죠. 제 거위를요. 그렇게 거래가 성사됐어요. 비록 노인은 양을 잃었지만 소리치던 여인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죠.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달개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자를 만났죠. 그는 매우 무례했어요. 왜 알을 한 개도 안 낳는 거야? 내가 널 몇 년을 길렀는데 그깟 알 하나 못 낳아. 이 달기 자네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건가? 정말 재미있네요, 아저씨. 나도 이 아름다운 달기에게 말을 걸어봐도 되겠나? 이건 또 뭐야? 이 달기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사는데 무슨 문제 있으신가 봐요. 문제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만 문제가 되는 법이지. 그래요. 모르네요. 달기랑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거위를 가지면 행복하겠나? 내가 이 거위를 자네 달기랑 바꿔줄 수 있는데. 네? 그 거위랑 입 말라 비틀어진 닭이랑요? 진심이에요? 물론이지. 네 아내가 오늘 나가서 쓸만한 거래를 해오라고 했거든. 아내가 이걸 쓸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 이마에 키스해주면서 이렇게 말할걸.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 그렇담.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죠. 노인은 새로 얻은 닭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너! 착하게 행동해! 난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해! 배가 고픈걸. 저 친구 코코아에는 마시멜로가 6개 들었고 내 거엔 5개밖에 없어요. 이건 불공평이에요. 하지만 손님, 저희 가게에 마시멜로가 이것뿐이라서요. 아니,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죠. 내가 도와주지. 이제 둘이 똑같이 5개로군. 정말이야, 이분이 문제를 해결해줬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데이브? 일어나! 일어나서 이거 다 치워! 당신 잘못이에요. 저 좀 보세요. 이 자루 크기도 좀 보시고요. 제가 이 자루를 끌을 게 아니라 이 자루가 저를 끌어야 할 지경이라고요. 말 좀 들어, 이 멍청한 자루 같으니! 그 자루 안에 든 게 대체 뭐냐? 썩은 사과요. 가져다 버려야 해요. 이제 생각났다. 우리 집에도 아름다운 사과나무가 있었단다. 시들고 말았지만 말이야. 시들고 남은 건 썩은 사과 하나뿐이었어. 아내는 그걸 아직 갖고 있지. 아내가 정말 좋아할 것 같구나. 만약 썩은 사과가 가득한 이 자루를 갖다 주면 말이야. 내가 가져가도록 하마. 대신에 내가 가진 이 닭을 가져가거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금 그 닭을 저 썩은 사과 자루랑 바꾼다고 하신 거예요. 뭐 그렇지.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인걸. 당신 부인은 그걸 보면 좋아할 거라고요. 당연하지. 내 이마에 키스해주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 오늘 들은 말 중에 가장 웃긴 말이네요. 저기요 할아버지, 가지고 계신 닭은 돈을 받고 파셔야죠. 썩은 사과 자루는 행운도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돈은 다르다고요. 하지만 당신들은 굉장히 돈이 많아 보이는걸. 그런데도 고작 마시멜로 하나에 불만이지 않았나? 나는 그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당신들을 웃게 했지. 그러니 돈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건지 모르겠군. 분명히 썩은 사과자루는 행복을 가져다 줄 테지만 말이야. 말도 안 돼. 그 말 안 믿어요. 그래. 그럼 내기를 하나 합시다. 내기라고? 아시잖아요. 내기요. 내가 어떤 거에 돈을 걸면 당신이 반대편에 돈을 걸게 될 거잖아요. 당신이 선택한 게 맞으면 내가 지는 거고, 그리고 당신이 맞을 거라고 선택한 게 아닌 게 맞는 거라고 밝혀지고, 그러면 당신이... 넌 꼭 그렇게 모든 걸 어렵게 만들어야겠어, 헨리. 간단해요. 저희는 이 내기에 금화 100개를 걸도록 할게요. 저희가 당신 집으로 함께 갈 테니 당신은 부인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하세요. 저희 앞에서요. 만약 그녀가 당신 이마에 키스하면서 정말로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 라고 말하면 저희가 당신께 금화 100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난 당신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걸.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질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렇지만 나도 당신들에게 뭘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내기가 아니지 않나. 옳지. 내가 지면 이 썩은 사과 자루를 가져가도록 하게. 좋습니다. 좋아요. 노인은 두 영국 남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그들을 반갑게 집으로 맞이했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여보? 이상했어요. 에릭슨 부인의 집에 허브를 얻으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녀가 웃으면서 말하길, 당신한테는 썩은 사과조차 줄 게 없어요. 믿어져요, 당신? 돈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썩은 사과 하나조차 갖고 있지 않다니요. 당신은 말 잘 팔았어요? 자루는 뭐예요? 물론이죠. 시장에 가는 길에 말을 소랑 바꿨어요. 여보, 불쌍하게 왜 소를 자루에 넣었어요? 아니에요. 소는 나한테 없어요. 소를 또 양과 바꾸었거든요. 사려 깊어라. 양털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근데 자루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나요? 아니요. 양도 여기 없어요. 그것도 거위와 바꿨어요. 거위는 더 좋죠. 이웃 사람들한테 거위 먹이를 달라고 부탁할 수도. 그럴 필요 없어요. 거위도 바꿨거든요. 닭과요. 당신은 정말 똑똑하다니까. 이제 달걀을 얻겠네요. 그래도 동물을 자루에 넣으면 안 돼요. 제가... 아니요. 여보, 그 닭도 바꿨어요. 썩은 사과가 가득한 자루 하나랑요. 영국 남자들은 노인을 향해 웃을 준비를 했어요. 그들은 분명 부인이 그에게 화를 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썩은 사과가 가득한 자루라고요? 당신 옛날 그 사과나무를 떠올린 거예요? 그 나무가 시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 나무가 남긴 썩은 사과 하나를 제가 얼마나 아꼈는데요. 에릭슨 부인에게 이걸 보여줘야겠어요. 그녀는 썩은 사과가 하나도 없다고 했었는데 저는 한 자루씩이나 있으니까 이제 누가 부자죠? 여보. 이럴 줄 알았죠.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은 언제 나오라요. 영국 남자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들은 노부부에게 약속대로 금화 100개를 건네주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불쌍한 부부야, 말도 잃었고 소도 양도 거위도 닭도 잃었어. 하루 만에 말이야. 아, 오늘 배운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니 했니? 저 노부부는 말이야 굉장히 현명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거라고. 봐봐, 저들은 이미 말을 잃었잖아. 소도 그렇고 양도 거위도 닭도 말이야. 하지만 그 지나간 일들을 두고 후회하지 않았잖아. 가진 것에 행복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준 거라고. 훌륭한 삶으로의 열쇠인 거지. 그거 참 쉽지. 열쇠는 자물쇠를 열지만 자물쇠 없는 열쇠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진 열쇠를 위한 자물쇠를 찾는다면 너는 이 훌륭한 삶을 위한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거지. 그러려면 자물쇠를 먼저 찾아야 하고. 아, 정말이지 넌 너무 대단해, 친구. 정말 대단해. 앞으로는 절대 너한테 질문이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해줄래? 응? 근데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걸 까먹으면 어떡해? 넌 내가 너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거 알려줘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네가 나한테 알려달라고 한 건 네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런 거니까. 내가 너한테 네가 내게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한 걸 알려달라고 한 걸 알려주라고 한 걸 너한테 알려달라고 한 걸 알려줘야겠네. 그렇게 노부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노인이 한 일은 언제나 옳았으니까요.